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실제 우리 삶에서도 조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서 크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주님의 그 길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따라가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며 오늘도 함께 할게요.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 상큼한 오후입니다. 2016년 8월 9일 화요일 가스펠 코러스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첫 찬양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수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귀하게 이끄시는 주님 따라가는 그런 날 되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진짜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로 꾸며가는데요. 듣고 싶으신 찬양, 나누고 싶으신 사연들 문자와 톡으로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세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상큼한 오후에 사연 남기시면 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이에요. 스프링가든의 음성으로 준비했는데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청곡을 함께 할게요. 나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상큼한 오후의 선물입니다. 브런치 전문 카페 팬브레드 키친앤베이커리에서 식사 상품권을,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을, 화장품으로 전세계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디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을,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맘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인간사랑, 생명사랑, 자연사랑을 기업 이념으로 삼는 주식회사 레벤스부른 제약에서 영양수분크림을,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을, 커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 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그리고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상큼한 오후에 후원하시는 기업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소개합니다. 한상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워킹 프레이즈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 두 곡 연이어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영화로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참여하겠네. 선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소개합니다. 권호경의 음성으로 이 기쁜 소식을 찬송으로 함께하고요. 광고 후에 이어갈게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보내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아, 벌써부터 효도를 다하네.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어라 성주형, 요즘 잘 벌더니 냉장고가 두 대네. 한 대인데 위아래 문이 네 개인데. 야, 문 네 개가 요즘엔 대세야. 너도 바꿔. 롯데 하이마트 냉장고 대전, 특가에 캐시백, 무이자 카드 혜택까지. 태연아, 냉장고 바꿔줄게. 하이마트로 가요. 8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 김길순 성도님 사연으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하루도 믿음의 가족들 화이팅! 더위 이겨내세요. 힘찬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폭염으로 조금은 지치기도 하고 기운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신 힘 얻으세요. 에스라맘님 오랜만에 사연 남깁니다. 항상 듣고 있으면서 은혜와 감사로 힘을 얻고 있네요. 손주가 100일 되는 날이에요. 이젠 조금 한가해진 듯해요. 남기셨어요. 네, 얼마나 예쁠까요? 그쵸?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길 기도할게요. 이어지는 찬양은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어요. 청관웅 목사님의 음성으로 미랄 함께 듣습니다.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없이 들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 날 빼앗아 가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찬양 소개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정민 성도님, 오늘 고3 수능 100일 전이라고 합니다. 저희 큰형님 둘째도 고3이라고 하시면서 수능 전까지 힘내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요 남기셨어요. 네, 아마 겪어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요. 수험생을 가족으로 둔 분도 다 그 심정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잘 보내길, 견뎌내길 함께 소망하는 그런 오늘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인사할게요. 지금까지 상큼한 오프 조한나였습니다.